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김치공장의 번복이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김치공장의 번복이 표준으로 전변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장 안종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신만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6월 류경김치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개소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200일 전투기간에 바로잡을 때 대해서와 공장을 우리나라 김치공장의 번복이 표준으로 전변시킬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 련관 단위의 일꾼들,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 군인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연 건축 면적이 1만 6,130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연간 2천여 톤의 김치, 2천여 톤의 장조림, 200여 톤의 버섯 가공품을 생산하는 류경김치공장의 방대한 개작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남세 원실들과 넓은 면적의 남세 포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류경 김치공장에서는 지금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갖가지 김치와 장조림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치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류경 김치공장에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홀 평년에 모신 김치와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깊은 감회 속에 한자 한자 읽어보시고 김장 준비 풍경을 보여주는 반경화를 바라보시며 생동하다고 향긋하게 잘 익은 김치 맛이 떠올라 군침이 철러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치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 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와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추와 무를 지하에서 승강기와 수직 콘베이어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며 배추 자동 공급기, 무 자동 공급기, 깍두기 절단기, 용기 세척기, 양념 공급기, 진공 포장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급진하게 갖추어 놓음으로써 운반과 절단, 조림, 세척 등 생산 공정들에서 손노동을 극력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희한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도로 자동화, 로봇화된 설비들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의 노동계급이 제작, 설치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작상이 기발하며 뛰어난 재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 현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고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생산 공정과 복도를 격폐시키고 발효실, 숙성실, 보장실을 완성 공정과 하나로 잇따 배치했으며 김치 종합 분석기 등 첨단 수준의 분석 설비들을 갖춘 실험 분석실도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제품 견본실에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어린이 영양김치, 콩나물김치, 어이김치, 깍두기, 무장조림, 버섯장조림 등을 진열해 놓았는데 가지수가 정말 많다고 상표도 안도 멋있고 포장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류경 김치공장 개작공사는 기술공정 설계를 앞세우고 건축 설계를 따라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의 3자 합의를 강화해야 노력과 자재,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 건물을 일도 세울 때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불과 반년 사이에 류경 김치공장이 지난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모든 생산 공정들이 지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 손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도 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 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것은 민족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민족 전통 음식이며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게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류경 김치공장이 희한하게 전변될 수 있은 것은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이 우리 인민들을 위한 김치공장은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어야 하며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당 정책을 조항조항 따져보면서 그 관철회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길에서도 마음속 신결매를 더 바싹 조여매고 내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으로 새해의 첫 대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경공업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인민들은 모든 것이 유족하고 문명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더 깊이 새겨안게 된다고, 올해를 경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치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류경 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들을 일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류경 김치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류경 김치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려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종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